함께했던 그 시간을 넘어 눈을 감고 빌어 영원한 사랑을 꿈만 같았던 기억 사이사이에 묻어있는 아름다운 추억 때론 주저앉고 싶기도 했어 허나 참고 일어난 이유 저기 저 별자리가 되어 길이 기억돼 너와 우리만의 유니버스 이별의 스노우와 가려지게 yeah. 가려지게 스노우와 네가 보고 싶을 땐 하늘을 두드려봐 날아가 봐 높이 저 우주 위로 높이 기분 좋은 곳 어째 하늘 위 꽃꽂이 난 너와 함께면 그 뭐든지 할 수 있고 아마 그 순간만큼 아름다울 게 없어 고마워 항상 믿고 기다려줘서 내게 약속할게 행복에 네가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저 빛처럼 스며든 선물 삶의 전부 않아, 믿음이 고신 후세 누가 귀찮게 만들어 놓 선을 잡아줄게요 순간뿐 하루가 없어져 네가 곁에 있어주니까 내가 있어